이제 머리마저 나기는 확인하고 긴 한숨 쉬고 또 한참을 기억이 조각난 이제 밤이를 떠올려보다가 또 한숨 쉬고 나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너를 곤란케 한 건 아닌지 멋있던 말만 아픈 그 이름만 불러댄 기억은 수 있다면 밤을 사과하려 나의 부덩이 계속 눌러보다 네가 받을까 놀라 끊어보고 목소리다 연기네 너의 목소리 기다리는 일분이 그냥처럼 느껴져 미안하는 그 한마디만 다시 난 그런 나 하려 했는데 yeah, yeah, yeah. 바쁜 일 있는지 날 피하는지 멀게만 느껴져 내 미치게 만든다.